평양 초밥 전문 식당이 6일에 개업했습니다. 개업식에는 관계부문 평양 초밥 전문 식당 일꾼들과 종업원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평양 초밥 전문 식당은 우리 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조선노동당의 뜨거운 사랑 속에 마련된 또 하나의 급양봉사 기지입니다.